흐릿하게 드리운 안개 속 All alone 널 가로막은 경계선 하나 둘 거치면 끝없이 또 walk away 널 가둔 그 미로 Sweet